그렇게 영화들을 거치고 여행자를 제작하시고 돌아오신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가 시입니다. 그래서 윤정희 배우가 참여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당시에 화제가 됐었죠. 네. 사실 저는 윤정희 배우분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저도요. 잘 알았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워낙 오래되셨고. 맞아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신성이 러맹란 뭐 요 시기가 있잖아요. 아, 네. 네, 그 시기에 정말 시대를 풍미하셨던 배우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블루레이에 서플먼트가 있어서 봤는데 시작부터 주연으로 데뷔를 하셨대요. 그 뭐 몇천 대 일의 오디션을 뚫고 영화 배우가 되셔서 총 필모가 325편? 뭐 예를 들면 요 정도인데 주연이 300편이래요. 우와. 그러고 이제 설날 연휴에 윤정희 배우의 영화가 두 편인가 세 편이 동시 개봉하고 막 이 정도로 이제 영화를 물론 많이도 찍으셨고 이 어떤 그 일반적으로의 그 시대의 여성 그 배우들이 했던 역할과는 조금 다른 그런 다양성을 많이 보여주는 연기를 또 많이 하셨고 이창동 감독이 이제 캐스팅을 하는데 되게 많이 기뻐하셨더라고요. 네이버 기준으로만 247건의 작품이 있으신데 그렇네요. 맨 첫 작품이 이제 뭐 67년 안개라는 작품 주연으로 뭐 하셨고. 네네. 아무튼. 이분이 그래서 뭐 그 이창동 감독의 표현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기에 대해서 워낙 다양한 배우 그 역할을 맡으셨고 그러니까 언제든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각본이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욕을 뭐 이야기를 해도 전혀 꺼리낌이 없으신 분이셨다. 뭐 이렇게 때문에 좋은 연기가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다희 배우도 사실 지금 이다희 얼굴을 아는 사람들은 시 보고 약간 의아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쵸. 이 친구가 이다희 배우인가라는. 예. 저는 요즘에 이다희 배우 얼굴을 몰라요. 그때 얼굴만 기억하고. 이분이 그 더 테러 라이브의 그 네 맞아요. 목소리. 예. 그 시 때 주목받고 그 이후로 엄청나게 성장한 배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맞아요. 네. 전 그 이 무슨 덕환이죠? 천하장사 마돈나 나온 류덕환. 네네네. 제가 류덕환 배우와 이다희 배우의 되게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류덕환 배우의 필모가 그렇게 썩 잘 안 풀리고 있고 이다희 배우는 제 시각에는 잘 안 보여가지고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시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별로 뭐 그냥 딱 그 나이 애로 보이죠. 그 나이 애로 보이죠. 네, 진짜. 제가 지금 그랬어요. 영화 보면서. 그러니까 그 뭔가 나이... 프로 연기자, 그러니까 물론 연기를 잘, 자연스럽게 잘 해서 그렇긴 그렇겠지만, 한데, 그냥 그 나이 때애 같은데 약간. 와, 진짜 너무 그 나이 때에 그럴 일을 할 만한 애가 그럴 만한 반응을 보이는 연기를 맞아, 해가지고 아 진짜 연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약간 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냥 갖다 놓은 그러니까 그냥 윤정희 배우도 그렇고 윤정희 배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디 시골에 어느 학교를 그냥 갑자기 급습해서 거기서 일어난 사건을 그냥 카메라로 담기 시작한 그러니까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우리가 얼굴을 알만한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안내상 배우라거나 이제 네. 그 아네스의 어머님으로 나오는 그 배우분은 얼굴이 익숙하니까 아 그래도 알겠네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익숙한 배우가 나오니까 좀 이상해 갑자기 그러니까. 신이 되게 낯설어요. 그러니까 안내상 배우의 얼굴 정도가 나와야 아 이게 영화였구나 아 이게 다큐가 아니라 영화였구나라고 깨닫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러니까 그분이 그 아네스 어머니의 마크를 맡으신 그분 연기가 너무 좋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초반에 실성한 사람처럼 막 정신을 못 차린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때 사실 만약에 그 연기를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얼굴을 잘 모르는 배우가 했었다면은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그 딱 그분이 나오니까 아 뭔가 연관이 돼 있다. 맞아.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 진짜 그럴 정도로 영화의 인물들이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캐스팅을 하고 연기를 저렇게 시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박명신 배우이신 네, 네. 지금 이름을 네. 네. 그 박명신 배우님. 네. 네. 그 초반에 그래서 그 장면에서 그렇게 얼굴을 타이트하게 일부러 안 보여주잖아요. 살짝 지나가는 정도로 그냥 맞아요. 주의를 끌 정도로만 네, 그래서 보여주죠. 이 영화 전체에서 저 사람이 아까 그 소녀의 어머니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 정도의 약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출도 의도적이었겠지만 굉장히 좋았다고 그 생각을 하고. 좋아요. 진짜 우리가 지나갔다 얼굴 한번 쓱 보는 그런 뭐지 하는 느낌으로 카메라가 따라가잖아요. 네, 그게 이제 윤정희 배우의 어떤 시선처럼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김이라 배우 그쵸. 나온 장면에서 아 이게 이제 좀 영화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다들 시 어떻게 보셨어요?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아니 근데 사실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은 영화를 제가 이 영화를 볼 당시에 엄청 좋아했어서 그때는 시에 대해서 진짜 엄청 막 글도 엄청 많이 쓰고 여기저기 막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뜯어볼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봤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써주신 것들을 이제 봤을 때 다들 영화에 대해서 이런 영화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다 달라가지고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죽음 이후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팬팬님 같은 경우는 기다림의 영화 그리고 이름의 영화라고 맞아요.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준씨 같은 경우는 이것이 집합에 대한 영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영화를 보고도 본인이 느꼈던 어떤 영화에 대한 인상이 다른 게 저는 좀 재밌어가지고 물어본 건데 잘 봤다니 다행입니다. 아니 뭐 대뜸 그렇게 물어본 거는 그러니까요. 저희가 연출 없이 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팬팬님께서 이제 기다림의 영화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좀 먼저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기다림이랑 이름이랑 좀 연관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미자가 처음 시를 배우기 위해서 그 문화센터에 가서 뭐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시가 자기한테 오기를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좀 독특하게 보여서 그게 시로 발화될 수 있기를 되게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 기다리는 와중에 저는 되게 특이했던 게 영화 전체에서 그 미자를 미자로 부른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단 한 명도. 마지막에 시가 완성되고 나서야 선생님이 처음으로 부르죠. 그래서 뭐 아네스의 노래하고 양미자 그때가 처음 미자가 이름으로 불려지는 때였는데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뭐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고 뭐 손자를 어쨌든 뭐 뭐라 그래야 되지? 합의금도 뭐 줘야 되고 뭐 그리고 이런저런 사건들을 고발도 했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정에 어쨌든 손자를 돌보는 가장으로서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 되고 시도 써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근데 그런 많은 와중에서 이 여자가 그 미자라는 사람이 온전히 미자로 불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인상 깊었고 그럴 수 있겠네요. 생각해보면은 그 실제 김용택 시인이 이제 그 나오기도 했지만 그게 되게 재밌었죠. 유일한 유머 포인트랄까? 어쨌든. 그 보면 이제 그분이 시를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상이라는 거는 달라고 계속 해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내가 계속 보는 것에 당신들은 사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지금 팬팬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면은 미자도 누군가 자신이 그렇게 좀 되게 저는 봐주길 바라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본인에 대해서 계속 좀 약간 어필을 하죠.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좀 느껴질 정도로 되게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한 건 예쁘게 꾸민 게 보이는데 제가 좀 예쁜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항상 묻잖아요. 사실 제가 뭐 멋을 좀 부리긴 하죠.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에 대해서 좀 뭐 이게 영화에 대해서 적절히 나타나진 않았지만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느낌도 저는 사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예쁘게 한 거 꾸몄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좀 두 가지로 또 나눠지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이분은 본인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바라고 있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온전히 조금 볼 수 있도록 그런 걸 정말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근데 저는 처음에 되게 아무런 시놉시스를 안 보고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 일단 뭔가 이 할머니가 미자가 뭔가 병이 있고 이 병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일단 보건소는 아니고 어쨌든 병원에 처음 갔을 때부터 그 약간 뻔한 스토리로 흘러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되게 그 그 누구죠? 그 같은 반 여학생이 자살하고 그 성폭행 때문에 네. 자살하고 그 사건이 되게 메인의 강력한 사건인데 네. 그 주변에서 곁가지를 치고 나오는 것들이 하나도 흩어짐 없이 그냥 한꺼번에 같이 붙어서 흘러가는 게 맞아요. 되게 신기했어요. 진짜로. 그 부분이 진짜 좋았던 거. 왜냐면 문화센터에 가서 시를 배우는 거랑 이거랑은 되게 다르고 그죠. 아무 연관이 없죠. 네, 그리고 회장님 댁에 가서 뭐 청소를 하고 뭐 그런 것도 보호사처럼. 연관이 없고 게다가 중간에 그 시 낭송 발표회 때 좀 이렇게 음담패설 좋아하는 그 경찰관 좌천된 경찰관 그 네. 부분 그 사람도 되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갑자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 영화에 되게 좀 좋은 점이랄까 그렇게 되게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는 하나의 사건으로 정의되지 않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제가 되게 주위에 뭐 심각한 일이 생겨서 내가 그걸 하고 있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내가 연대를 하고 있지만 내 원래 일상은 또 그대로 흘러가며 근데 또 이 사건이 내 그 일상에 영향을 주잖아요. 뭐 되게 나한테 큰 일이 생겼든 네. 내 뭐 중요한 가족에게 큰 일이 생겼든 그게 분리되지 않고 그렇다고 완전 합쳐져서 또 가지도 않잖아요. 그게 묘하게 다른 트랙 위에서 서로의 영향을 주면서 흘러가는데 그게 진짜 삶인데 아 그걸 어떻게 이렇게 영화로 표현을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주지 않고 연출해서 그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진짜 저는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저는 그 영화 중에서 자기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한 사람씩 얘기하는데 문화센터 네네. 수강생들이 네. 그게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이렇게 길게 들어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되게 그리고 나서 미자가 거의 마지막으로 자기 그 얘기를 하는데 네네. 본인이 거기서 본인 이름을 처음 부른단 말이에요. 미자야 이러면서. 네, 그게 너무 그 거기에 배치돼 그 순간에 배치된 게 되게 엄청나게 계산적이구나. 진짜로. 그, 일부러 여기에 배치를 시켰을 텐데. 그러니까요. 또 뭔가 그, 어린 시절 언니와의 관련된 무슨 추억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옛날 얘기를 한다는 것. 또 좀 인상 깊었고 그러니까 또 그 모든 것들이 생각하다 보면은 약간 그 초반에 그 치매기가 시작됐다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네. 되게 옛날 기억인데 다 기억이 나서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보면서 아 미자의 마지막 그 본인의 기억을 잡고 있는 마지막은 딱 저기까지인가? 라는 생각이 듣고 그때부터 되게 사건들이 뭐 회장에게 500만 원 달라고 가서 얘기한다던가 네네. 되게 내리막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라지는 신으로 끝나는데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시를 최근에 이제 처음 보고 네. 극장에 가서 그 코코를 보고 나니까 아. 이게 또 이상하게 묘하게 연관성이 묘하게 그게 연관이 연관성이. 생기고 뭐 아무튼 그건 좀 곁가지긴 한데 네. 그 치매가 오면은 가장 최근의 기억부터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뭐 명사를 그러니까 치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미자가 제 그런 어린 시절에 가장 어떤 그러니까 본인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네. 말하는 게 어린 시절이죠. 네네. 꽤 오래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런 얘기를 하면 어린 시절 얘기를 꺼낼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제일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사람마다 절대로 잊히지 않는 그런 제 어린 날의 기억이 하나씩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저는 이제 죽음 이후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영화가 저는 그 되게 일상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균열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이 사회에는 네. 내 일상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자세하게 본다거나 아니면 의식적으로 밀어내려고 하면 사실 그거는 밀어낼 수 있거든요. 실제로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잘 드러난 영화라고 되게 생각을 한 게 특히 제가 아까 초반부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거기서 그 딸을 잃고 거의 실성한 것처럼 보이는 어머니를 보여주잖아요. 네. 네. 그게 진짜 뭐 병원 같은 데 다니면은 진짜 그런 거를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쵸,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고 네. 근데 그거를 내가 미자가 그걸 보고 나서 딸한테인가 아들한테인가 뭐, 아, 손자한테인가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뭐 갔는데 뭐 누가 뭐 죽었어요라거나 뭐 그랬는지 뭐 어머니가 막 그랬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냥 흘러갈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게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면. 근데 알고 보니까 걔가 내 손자와 같은 학교를 다녔었고 근데 그게 더 가보니까 내 손자가 했던 행위 때문에 그 아이에게 죽음이 갔었고 이런 식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와 저 사건이 그게 멀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미자를 제외한 다른 인물들은 이 사건을 최대한 분리하고 이것이 나와 연관됐다는 걸 최대한 부정하는 과정들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미자와는 다르게. 그쵸, 다른 아이들의 그 아버지들. 그렇죠. 특히 그 직접적인 가해자인 손자가 유독 그런데 네, 걔는 그 하도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밥 먹을 때 걔 사진을 식탁에 놓잖아요. 네. 한번 슬쩍 보더니 하고 TV를 그냥 보잖아요. 네, 네. 그런다거나 뭐 일어나봐 해도 애 이름을 대니까 덮고 있고, 덮고 있고. 그러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세계란 말이에요. 이 세계는. 그랬을 때 미자만이 유일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더 다가가려고 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고 이것이 나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내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일부러 더 뭐 찾아가거나 하기도 하죠. 근데 되게 짜증났던 거는 그 할머니한테 어떻게 합의를 좀 도출해보기 위해서 나머지 가해자들의 아빠가, 아, 아버지들이. 네. 아, 그 장면 너무 화나죠. 그게,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너무 현실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볼 때마다 짜증나는 게 있어요. 진짜 너무 화나요. 그 장면은 일부러 사실 넣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 같은 여자로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다를 좀 어필을 해라. 근데 그, 어쨌든. 모르는 그 피해자 여학생의 어머니는 모르는 상태로 그 뭐 농장 같은 데를 찾아가는 신도 밭에 가죠. 예, 네.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돌아서 갑자기 나오는 그 얼굴에 얼굴과 나중에 그 경찰서는 아니고 부동산에서 거기서 그 유리 안으로 살짝 스치는 그 피해자 어머니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그 자기를 모습이. 찾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 눈빛이 연기가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진짜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진짜 그게 그러니까 저는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치매라는 설정 자체를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이 영화에서 네. 너무 지나치게 상징적이고 좀 기능적으로 쓰였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걸 차치하더라도 그 합의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갔던 데에서 또 예쁘게 이제 차려입고 그 이제 미자가 주위를 이렇게 막 햇살도 너무 좋고 막 그 주워 먹은 이제 그 살구도 너무 맛있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밭에 있던 사람이랑 막 아 뭐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그런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심지어 네. 그러고 나서 아 네 가볼게요 하고 딱 돌아서고 나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아 아니 보통은 그러니까 저는 삶이 좀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내가 그 순간에는 어떤 짓을 한지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영화에서는 미자의 치매라는 그 설정 때문에 더 빨리 오긴 하지만 네. 저도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고 그랬을 때 이 미자라는 인물은 어쨌든 좀 더 나아지고 본인의 표현대로 아름다움의 근본을 찾으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 추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런 부분을 깨달았을 때 그 얼굴인 거잖아요. 아, 그런 연출들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 좀 아까 말씀하신 그냥 미자만이 그 사건과 그 죽은 소녀의 네. 어떤 제대로 들여다보고 다가가고 싶어 한다는 거는 이제 초반에 그 시인이 네네. 수업 때 설명하던 그것과 또 맞닿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물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고 네네. 그래서 일부러 그 성당에도 찾아가고 네. 거기서도 이제 한 여학생들이 이제 그 할머니를 발견하고 미자를 발견을 하고 이제 수근거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네. 저는 그 장면이 약간 의아했던 게 그냥 쳐다봤을 수도 있거든요. 네. 누구의 뭐 할머니인지 어떻게 알아? 그쵸, 그냥 어떻게 봤을 알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 미자의 시선으로 걔네를 봤을 때 되게 죄책감이 드는데 그거를 엄청나게 죄책감이 들게 표현하지 않고 그죠. 그냥 거기까지 딱 하고 넘어가는 정도가 느껴지는 자꾸 이렇게 옛날 할리우드 장르 영화 쓰면은 막 네. 그 막 에코로 막 웅성웅성 맞아. 약간 영상 갑자기 막 두 개로 이렇게 흐릿하게 아 맞아. 그리고 도망쳐 나오겠죠. 막 유리창을 깨고 나오고. 누가 찾아오겠지. 할머니 근데 여기 무슨 아이 가방도 막 떨어뜨리고. 제가 영화를 보고 이제 무슨 말을 하지 싶어가지고 이제 뭐 이제 시네21이나 이런데 실렸던 리뷰나 이제 비평들을 찾아봤는데 네. 이게 이제 본다는 관점에 네네. 대한 이제 얘기들이 꽤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미자도 처음에는 그 죽은 딸 소녀의 어머니의 뭐 그런 병원 앞에서의 그런 행동이나 이런 거를 되게 구경하듯 바라보잖아요. 네. 그 가벼운 어떤 이제 루머나 그냥 그런 일이 있었대 정도 가십 정도로 받아들이고 니네 학교라며 약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싶어하고 근데 그게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극적인 일이고 끔찍한 일이어도 자기와 거리가 멀면 되게 거리 끔 없이 얘기하고 싶어하고 근데 이제 막상 미자 자신과 자신의 손자가 거기서 완전히 그 사건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타인이 나를 본다는 것. 근데 내가 타인에게도 그런 식으로 소비될지도 모른다는 것과 내가 저 사람을 이 사건을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라는 걸 또 깨닫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장면이. 네네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좀 다른 얘기지만 연말에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뭐 가수 네네네네. 종현 씨, 샤이니 종현 네. 씨의 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에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이 없거나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되게 밖에서 가십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길거리에서 야 뭐 그랬대매 막 이러면서 뭐 누가 뭐 했대매 뭐 어떻게 됐대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면은 이제 그렇게 말하기 힘든 일이라는 것. 그렇죠.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부분도 생각이 나고.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면이. 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뭔가 알고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듣고 나서 다시 그 장면을 제가 떠올려 보니까 정말 그 장면은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들이 모르는 어떤 할머니, 그러니까 그냥 그 학생들이 보기에는 아네스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어떤 할머니가 와서 울고 있으니까 그냥 야 저거 좀 봐라고 할 수도 있는 사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데 그죠 누구야 뭐 그냥 정도 그 정도인데 이제 거기서의 그 미자는 뭐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갑작스럽게 이제 울다가 나가서 사진을 챙겨서 도망치듯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 뭐 본다라는 의미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 진짜 그렇게 연출을 했다. 생각하니까 훨씬 더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자연스럽게 좀 제가 했던 얘기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 제가 집합에 대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도 비슷한 게,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집합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너는 뭐 진보냐 보수냐 뭐 이런 정치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하는 스탠스는 항상 내가 속해 있다고 실제로 내가 속해 있는 집단과 내가 속해 있다고 믿고 있는 집단과 그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저는. 네. 난 중산층이야 하는데 150 받고 월세 40씩 내고 있고 그럴 수 있죠. 나 월세 내고 있는데 야 부동산 떨어지면 안 돼. 뭐. 그치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근데 이 얘기에서. 영화도 이 영화의 이야기도 나는 저 피해자 저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집합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전 세계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전체 집합으로 봤을 때 나는 저기와 교집합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이렇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깊이 들어갈수록 모든 것들이 세상 모든 일들이 우리랑 다 조금씩은 교집합이라는 얘기. 연결이 되어 거죠? 있죠. 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말하는 어떤 시를 쓰는 행위의 어떤 본질도 그 모든 것들이 나와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는 어떤 과정? 뭐 약간 그런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영화 전체가 그 피해자의 되게 뭐라 그래야지 피해자 가족의 엄청 그 참혹한 부분을 안 보여주잖아요. 그쵸, 안 네, 전혀 네.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안 보여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쵸. 웬만하면 이런 드라마를 쓸 때는 보통 이쪽이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런 그쵸. 것들이 좀 나오는데 뭐 암시라도 보여주죠. 네,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좀 하나 몇 개씩 통통 튀는 대사들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그 처음으로 그 가해자 가족들 가해자 가족들 때? 네, 모여서 얘기할 때 대책회의 같은 거 네, 대책회의 할 때 어떤 사람이 누군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어떤 아빠가 뭐 애 뭐 보니까 뭐 예쁘진 않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키 크고 예쁘면 이러고 딱 하고 그 장면이 넘어가는 그, 맞아요. 그 대사가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가죠, 그냥 네, 이렇게. 그래서 저는 뭐 예쁘지도 않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왜 그랬대? 네, 아이, 또 뭐 그럴 만한 애도 아닌데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네. 가해자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 번씩 이렇게 톡톡 쳐주는 대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아마 되게 좋았어요. 네, 그런 장면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쿠션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덜 고통. 네, 덜 고통스러운. 그래도 개소리를 누가 그러니까 까주는구나. 아, 헛소리를 누가 까주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 가해자 아이들의 아버지들의 모습도 이 영화를 볼 때 그러니까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그쵸. 가장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악의가 있어서 합의하고 끝내야지 뭐 걔는 뭐 그럴만했어 그걸 당할만했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쵸. 일은 벌어진 거고 근데 또 우리 애들은 애들이고 장래가 있고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은 일이고 우리 애들은 또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열이면 아홉 저는 십중팔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막상 자기가 그런 위치에 놓이면 그거를 피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를 거슬러서 행동을 해야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미자가 사실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되게 이런 면 저런 면이 그러니까 뭐 1면 2면이 되게 자주 보이는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찰관 씬에서도 네네. 나와서 그냥 시야 하나 읽고 가면 되는데 굳이 와서 응답해서 샤워 그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데 그 미자가 그 분은 시를 모욕하는 것 같다 근데 나중에 그 옆에 앉아있던 분이 저분 저래 봬도 되게 순수한 분이라고 하면서 그 경찰관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보여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뭐랄까. 손자도 그렇고, 미자도 그렇고, 회장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약간 양면을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를 되게 암시로 보여주더라고요. 그쵸.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을 다시 받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인위적이다? 조금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문학적이라는 뭐 아까 얘기를 잠깐 했지만 차라리 내가 소설로 봤다면은 이런 걸 좀 덜 느꼈을 텐데 이게 영화로 저런 인물이 어떤 인물이든 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모든 인물이 사실 그렇게 약간 그걸 또 대사로 표현이 되거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런 게 다 있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저는 조금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아 조금만 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그 캐릭터는 사실 너무 흔한 캐릭터잖아요. 네. 우리가 한국 영화에 보면 항상 입은 걸고 막 헛소리 하지만 알고 보면 정의감 넘치는 형사라든가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캐릭터가 저는 조금 지겹긴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되게 동의는 해요. 그 양면을 되게 드러내는다는 걸 잘하는 거는. 그리고 또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 게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던 간에 그 자리에 나가서 그런 되지도 않는 색드립을 치고 욕을 쳐먹어야지. 그거는 그렇죠. 욕을 쳐먹어야지.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게 저는 좀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미자도 처음부터 되게 막 정의감이 넘치고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계속 고민을 하고 돈을 못 구해 갖고 빌려 달라고도 하고 어떻게 등 떠밀려서 그 엄마를 설득하러 또 그 자리까지 가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그리고 뭐 내 생애 가장 뭐 아름다운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내 생애 아름다운 순간은 지금이지만 나는 지금 유부남 뭐 가정이 있고 나도 가정이 있는데 그 사람에 너무 빠져있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것들이 특히 좀 미자도 그렇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얘는 뭔가 이 세계에서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기억을 잃어가지만 이것만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전 이 영화가 이렇게 좋았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죠. 이창동 감독님이 아마 인터뷰에서 그 미자의 캐릭터성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되게 철없음? 맞아요. 아 진짜 철없어. 근데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좀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고 맞아.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많이 하고 꽃도 좋아하고 맞아요. 시인 기질이 있다더라. 네, 그 딸이랑 영원한 친구여서 모든 얘기를 다 하는데 손자가 그런 얘기 못하고 근데 그 미자라는 캐릭터가 그러니까 연령대가 높으신 네. 고령의 할머니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이게 굉장히 사실 논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거의 사실 혼자 살다시피 하고 있고 네네. 손주가 꼬라지를 보아하니 평소에 할머니랑 뭐 대화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싶은 거는 사람의 기본 욕망인데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 이제 병원 앞에서 그거를 보고 자기가 그 일하는 그 회장님 네 약국인가요? 그 밑에가? 마트였나요? 마트. 네. 거기 계산대 앞에서 막 주절주절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잖아요. 그쵸,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가볼게요 하는 건 기가 막히게 듣고 또 인사한다.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기다가 이제 뭐 나이가 들면 뭐 사람이 또 뭐 어린 시절로 약간 돌아가네 뭐 그런 말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이 미자의 캐릭터성을 만들어서 그 모든 행동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게 되게 대단했어요 저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되게 이 성폭행 집단 되게 한 6개월 정도로 이제 영화에서 묘사가 되는데 6명 정도가 이제 그 집단 성폭행을 했던 그 성폭력을 저지른 그 공간이 학교였잖아요. 네네. 학교에 무능이 있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 최대한 덮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기자가 뭔가 진실을 밝히는 척 하지만 결국에는 이 기자님의 노력으로 이 합의를 맺는 자리가 또 만들어지고 네네네.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온갖 이 한국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추한 꼬라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너무 싫은 것들이. 근데 거기에 플러스로 그 배경이 도시가 아니라 시골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가능한 것도 있겠죠. 네네네. 경찰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 들로 가득 찬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는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뭐 시각적이든 뭐 언어적이든 이런 걸로 세게 표현되는 보여주는 장면이 없단 말이에요. 얘들이 저는 항공주를 과거에 되게 좋아했는데 그 장면에서 마저도 어쨌든 성폭행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영화에 대한 이 평이 갈라지는 걸 저는 봤는데 네, 어쨌든 네. 이 영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영화를 편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거고 저는 그것이 오프닝에 다 담겨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가 시작되면은 그 평온하게 흐르는 강물을 보게 되잖아요. 네. 강이 이게 뭐지 하고 한참을 보다 보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시체가 떠내려오고 네네네. 그 옆에 시라는 글자가 뜨면서 영화가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전에는 뭐 아이들이 이제 뜰에서 막 놀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이게 영화의 스탠스잖아요. 항상 우리에는 이 평온해 보이지만 이런 일들이 항상 있고 그리고 또 시작에 그 어머니가 실성한 거를 보여줌으로써 그 인상이 영화 전체를 가져가니까 자극적 장면이 없이도 우리는 되게 불편해. 그리고 우리는 그 잔상 안에 살고 있고 이 사건의 자장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연출력인 것이고 너무 뛰어나다고 그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저는 문화센터에서 수강 들을 때 그 문화센터 뒤에 있는 배경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거기서 바라봐지는 창밖의 배경이 산이 이렇게 있고 물 같은 게 있고 되게 예쁜데 그거를 그렇게 예쁜 장면을 봐도 불편한 이유가 거기서 나오면 또 합의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데 가 있는 게 그쵸. 되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첩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근데 영화 보면서 약간 의아했던 부분이 도군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회장님과의 관계가 약간 이거 까지 필요했을까 하는 부분들이 저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도. 그 회장님과 목욕하면서 갑자기 돌연 섹스를 시도하는 그쵸. 그 장면 남자 구실 좀 하게 해달라고 한다거나 근데 사실 500만 원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 미자가 그런 거를 감행했다고 하면 또 뭐 알아들을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해가 안 될 법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끼워 맞추면 그 떡밥이고 이렇게 연결은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쨌든 보고 있는 건 현실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가 납득이 돼. 예를 들면은 근데 이 감독은 이 어떤 사건을 다루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본인의 각본을 썼고 선택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네. 그럼 그랬을 때 이 미자라는 인물이 500만 원을 구할 수 있는 어떤 뭐 해결책이든 그거를 이 감독은 그 회장님이라는 본인이 이제 고용주인 사람하고 섹스를 하고 추후에 그걸로 협박을 하잖아요. 저는 이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애초에 그거를 노리고 한 것 같진 않았어요. 왜냐면 영화 흐름상 돈을 더 구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그게 떠올라서 갔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사실은. 애초에 돈 때문에 했다라고 저는 보진 않았어요. 약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정이 있었겠죠. 본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도 있고 뭐 늙어가는 그런 노인네가 뭐 그딴 소리 하고 그러니까 뭐 정확히는 영화에 드러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장면이 필요했나라는 생각은 계속 드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나? 그건 좀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되게 지긋지긋했거든요. 그 처음에 비아그라를 먹여주고 갑자기 그 약 뭐예요 하고 되게 미자가 당차게 하고 나가잖아요. 네. 그 장면 거기까지 저는 좋았어요.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 개소리를 그 헛소리를 해도 얘가 본인의 어떤 생각을 말하고 나가는 인물인 거잖아요. 미자라는 인물은. 그랬을 때 저는 그 한껏 멋을 부렸을 때 미자와 이렇게 약간 소위 말하는 티셔츠 같은 그런 허름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옷을 입었을 때 미자가 저는 캐릭터 자체가 좀 다르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그 캐릭터가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그러고 어느 순간 와서 문을 잠고 갑자기 문을 닫고 섹스를 하고 그것도 또 물에 그러니까 비에 한창 젖어가지고 되게 약간 맞아요. 혼나간 심정으로 키를 그쵸. 받고 올라가서 약간 아유, 그래 뭐 예, 그냥 그 소원 약간 뭐 어떤 느낌이 정확히는 안 보이지만 약간 자포자기 같은 거라고 저는 보기도 했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이 꼭 필요했던 것인가라는 생각은 계속 들어요. 사실. 근데 그 뒤에 또 500만 원이라는 단서가 붙고 맞아요. 그 회장님이 수첩에 협박하는 거냐고 얘기. 맞아요. 본인은 뭐에 대해서 협박하는지 회장님도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걸 그렇게 흘러가면 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쵸, 그쵸. 그건 약간 좀 튀긴 했어요. 전체 영화에 그게 최선이었다는 생각은 드는 거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뭐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걸 또 이용하려고 했겠어라는 그쵸.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된다기보다는 그것밖에 없었나 이 영화에서 그런 생각은 드는 거죠. 준 씨는 어떠셨어요? 뭐 저도 그러니까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도 뭐 그렇게 영화 속에 뭐 시선이 아, 그렇죠. 그러진 뭐, 않았지.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뭐 불필요하게 길지 않았나? 그러니까 뉘앙스로만 전달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알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장면을 통해서 미자라는 캐릭터의 어떤 심리 변화나 그쵸. 뭐 그것들을 어떻게 보여주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100%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미자라는 캐릭터가 어떤 그 전후를 해서 그 직전의 장면이 그 비 그 아네스가 떨어져 죽은 강가를 가잖아요. 아 네네. 그러고 한창 비를 맞고 그 장면도 좋았다. 그 모자도 눈물처럼 뚝뚝뚝 떨어지는 그 장면. 어쨌든 그러고 나서 젖어서 가죠. 그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장면부터가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과 좀 또 연관이 있잖아요. 네네. 그 다리에 가 있는 장면이.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 모든 어떤 그림을 좀 그리고 있었나 싶긴 해요. 물론 이제 돈이 필요해서 갔다는 거는 어쨌든 합의를 볼 생각이었던 것 같긴 하지만 영화를 이렇게 두 번째부터 이렇게 다시 보고 그 장면을 보니까 아, 저 때부터 약간 그러니까 미자라는 사람이 적어도 자신의 최후 정도는 거기서부터 어느 정도 좀 결단을 내린 상태에서 사라짐. 그러지 않았나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쵸, 그럴 수 있죠. 항상 그런 장면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보는 사람도 그렇고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 어렵네요. 그렇죠. 쉽지 않죠. 네. 어쨌든 이 영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어떤 자극이나 아니면 뭐 그런 굳이 한국에서 흔히 보이는 패턴이 없이도 충분히 이거를 잘 드러내고 있었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그 장면이 더 좀 더 세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그죠. 영화가 굉장히 정적이고 그런 가운데. 그렇죠. 전형적인 게 사실 저는 이 영화에서 많지 않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 영화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한국에서 좀 흔하게 쓰이던 패턴이란 말이에요. 물론 연출이 그렇게 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지만 약간 아쉬움이랄까? 그리고 네. 저도 판단을 잘 안 서는 부분도 있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치매는 어떠셨어요? 저는 치매라는 설정이 네. 뭐랄까? 그러니까 아까 기능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너무 신호배 쓰기 좋은 그러니까 영화에 대해서 딱 떠올리기 좋은 상징이잖아. 예를 들면 단어를 잃어가는 사람을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시를 배우러 가는데 시는 무엇을 찾고 시상을 찾고 그걸 단어로 말로 적어내고 글로 적어내는 과정이고 그 사람이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본인의 삶에 드는 아름다움이 계속 사라져가고 있고 너무 이게 명확하게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명확하니까 뻔해서? 너무 굳이 치매가 필요했나? 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들어요. 오히려 근데 뻔하다고 하기에는 오히려 그게 영화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아서 전형성에서 빗나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초반은 되게 자주 나오다가 어느 순간 없어지잖아요. 어느 순간 없어져요. 그래서 미자가 치매에 걸렸 그러니까 그게 진행 중인지 아닌지도 약간 모호해지는 순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설정이 필요했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 때문에 필요했겠죠. 그 실컷 말하다가 돌아서는 장면 때문에 필요했다라고는 느껴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영화에서 빠져나와서 좀 각본을 쓰는 과정을 상상해봤을 때 그런 것인데 영화를 보다 보면 정말 치매라는 것이 조금 약간 기능적으로 쓰인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거든요. 어느 순간 이 인물을 그 나를 대표하는 어떤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인물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치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고 본인은 그걸 최대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근데 그 설정이 어느 순간 이 인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 영화도 약간 까먹은 것처럼. 저는 그게 조금 별로였던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많이 넘겨 짚어서 가능한 생각이긴 한데 아까도 제가 이제 치매의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의 기억부터 잊어버리고 미자가 뭐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영화의 겉으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자기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거를 깨닫고 이 사람이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인됐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는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작용을 했을 것이고 저는 마지막 장면에 그 제 소녀의 모습과 그 미자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그냥은 이제 그 떨어졌던 소녀를 보여주는 거라고 말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거꾸로 어떻게 보면 미자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어느 순간 목소리도 오버랩이 되고 그리고 그 시도 그러니까 영화엔 그런 설명 없는데 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장면이랑 같이 봐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미자가 왜 저 어렸을 때 뭐 학교에서 뭐 써가지고 뭐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가 그때 썼던 그 시인가? 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 어릴 때 썼던 그 시인가? 물론 아니지만 이제 물론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그렇게 근데,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미자는 계속 잊어가고 있고 옛날 일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영화 속에서 미자가 시를 그렇게 쓸 시간이 있었나? 시간은 있었겠죠. 네. 근데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고 계속 이제 막 메모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집착한다는 느낌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옛날에 미자라는 캐릭터의 그 어린 시절을 계속 생각해보게 되는 장치들이 좀 있는 게 이분이 꽃말을 얘기를 하잖아요. 맨드라미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이러면서 뭐 방패예요. 근데 처음에는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왜 저 사람은 이런 걸 알고 있지? 그런데 종종 이제 나이 든 분들을 보면은 저희 어머니도 약간 그렇지만 네. 어렸을 때 이제 시골 생활이나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도시에서만 살지 않았던 분들은 그런 거 뭐 풀만 봐도 뭐 이게 어떤 건지 알고 계시고 살아있는 유키티비야. 네. 그러니까 저희는 막 일일이 막 검색을 하고 그렇죠. 막 저는 어머니한테도 가끔 가다가 막 너는 어떻게 뭐 철쭉이랑 뭐랑 뭐도 구분 못하니 철쭉이랑 진달래? 응. 저도 몰라요 잘. 그러니까 왜 구분 못하니 막 이런 얘기 듣고 그러는데 그런 아니 몇 친하대. 식물계 사람들이나 알겠지. 아 근데 나이든 분들은 그걸 다 아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하여금 이제 이 미자라는 캐릭터의 그 영화 속의 현재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 과거나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좀 풍부하게 보여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는 아직도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저도 이게 긴가민가? 그리고 결국 그 이후의 장면에서 미자가 어떻게 됐는지는 영화가 보여주지는 않지만 네, 그쵸. 안 보여주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조금 잔인하게 생각을 하면은 결국 영화의 오프닝처럼 똑같이 그랬을 가능성도 똑같이 없고. 떠내려 오면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좀 더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한 거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자살을 했다거나 뭐 아니면 그냥 어딘가로 떠났다거나 아이 뭐 기억을 갑자기 그게 급 기억을 잃어가지고 뭐 어디로 갔는지 뭐 어쨌든 사라진 건 똑같은데 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이후에 뭐 그쵸. 평론가들이나 관객들이 그 치네시비를 올린 거 보니까 상징적 죽음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영화상에서는 사라졌고 이거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었든 아니면 이제 사회적으로 완전 사라졌든 어쨌든 상징적인 죽음이라는 표현을 네. 쓰더라고요. 네. 그 신경숙 소설 엄마를 부탁해인가? 아, 네네. 그것도 좀 생각나지 않나요? 맞아요. 그것도 생각나고 조금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떤 의미에서는 오프닝이나 또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쨌든 실제로 죽었든 아니면 정말 그냥 사라졌든 뭐 자살을 했든 다 떠나서 어쨌든 영화적으로는 이 인물이 죽었다라는 암시를 주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네스가 떠내려온 그 시체를 보여주는 그 강이고 영화 뒤에 봐도 그 아네스와 겹쳐였다가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다시 영화에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 다고 저는 좀 느꼈어요. 그 순간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장면을 이번에는 어떻게 봤냐면은 저 멀리 다리가 보이고 계속 강물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 끝에 다리를 보니까 흰 점이 하나 있는 거야. 그걸 내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처음 봤을 땐 제가 강물만 봤거든요. 당연히 맞아요. 뭐가 나올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근데 두 번째 보니까 그 저 끝에는 흰 점을 계속 봤거든요. 저는 그게 아네스든 뭐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안 떨어져. 이런 사람들이 올드보이 끝날 때 아, 뭐. 내가 그 얘기 나올 줄 알았다. 내가 그 얘기 나올 줄 알았다. 오대수가 목을 매달았네 안 매달았네 13번째 뭐. 나무에 목이 있다더라. 그거 생각난다. 완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런 네. 얘기를 했었던 맞아요. 사람들이 있었죠. 맞아요. 근데 어쨌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영화적으로는 죽음을 그러니까 선고라기보다는 죽음을 표현했다라고밖에 안 보여요. 사실은 그게 뭐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에는 그것이 자살이든 아니면 사라졌든 그건 사실 그렇게 안 중요한 그죠? 거긴 한데 저는 사실 그거를 약간 미자와 아네스를 오버랩하는 거 그것이 조금 저는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판단이 잘 안 서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미자와 아네스를 오버랩하는 부분은 사실 미자가 그렇게 합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가까스로 시 한 편 남기고 그러니까 네, 네. 그 엔딩 부분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 네. 그 정적이 흐르는 사이에서 그 손자의 엄마가 방에 와서 이것저것 쳐다보잖아요. 그쵸. 뭐 전화도 안 받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때부터 이제 나레이션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뭐 정리를 일단 다 하잖아요. 집도 뭐 어떻게 좀 깔끔하게 치워져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가까스로 거기까지 버텼다가 이제 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뭐 병이 급진해가지고 그래서 본인도 있고 모든 것들을 잊고 그냥 어딘가로 떠났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살도 네. 아니고 그냥. 네, 네, 네. 근데 상징적인 죽음이라는 말이 되게 확실히 맞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미자와 아네스가 오버랩이 되고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되는 게 결국엔 아네스의 모습이잖아요. 심지어 얼굴을 돌아보고 처음으로 우리는 아네스를 목도하게 되잖아요. 그 심지어 그의 끝으로 보이는 장면으로 카메라를 되게 응시한단 말이에요. 얼굴을 항상 사진으로만 보다 처음으로 그 얼굴이나 그 모습을 보는 것인데 미자가 시를 심지어 노래도 아네스의 노래고 시를 읽다가 어느 순간 아네스의 목소리로 변해 있고 그래서 처음에 버스가 빵 하고 지나가는 다리를 보여줬을 때 저는 당연히 미자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네스가 나온 거야. 그럼 그랬을 때는 이 둘이 동일시가 됐든 어떻게 돼가지고 이게 저는 약간 영화가 보는 시선이 미자에서 이제 아네스로 넘어왔다라고 저는 좀 느꼈어요. 그 이 영화를 보면은 미자가 안 나오는 장면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네. 아예 없다고 봐도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처음으로 미자가 안 나오는 장면에 아네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대체됐든 뭐 동일시가 됐든 하빌시가 됐든 무엇인가가 된 것인데 저는 이 결론이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결국에는 아네스로 넘겨지고 영화가 그녀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끝이 나는 것이 괜찮은가? 그러니까 이게 뭐 별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이 선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미자와 아네스를 영화가 동일시하려고 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떤 면으로는 그러니까 그 아네스의 죽음과 아네스를 둘러싼 어떤 그것들을 정말 들여다본다는 것. 네네.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우리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그 영화 안에 인물들, 특히나 미자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마지막에서야 이제 우리도 그렇고 미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 아네스의 모습을 처음으로 이제 본다는 것이 네네. 그러니까 뭔가 그냥 미자가 이제서야 정말로 이 일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온전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뚜렷하게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가 완성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그냥 저만의 이제 뭉뚱그리기식 결론 도출이긴 한데. 저는 되게 동의가 되네요. 근데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는 이런 엔딩 같은 부분이 문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가 왜 어떻게 문학적인가?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네. 영화적으로 명확하게 저는 사실 영화가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주제의식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 영화는 정말 그냥 묘사를 하고 끝이 나버리니까 그렇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적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아 역시 이창동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그 일단은 영화를 보면 봉준호 감독의 마더 생각이 나지 않나요? 봉준호 저도 마더는 생각 많이 났어요. 마더 같은 마더의 엔딩 씬도 그런 생각이 좀 들게 하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마더랑은 이제 많이 다르죠. 마더랑은 많이 방법론적으로도 많이 다르고 얼굴에 보여주는 방식도 다르죠. 둘은 그리고 이제 인물의 태도도 다르고 엄청 다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뭐 도군도 그렇고 어떤 정보 없이 이 영화를 보는 게 좋다고 했을 때 그냥 이제 얼핏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그냥 들은 것들은 제가 있고. 뭐 좀 충격적이다 이런 말도 들어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할머니가 손자를 죽이나? 그 정도는 돼야 영화가 좀 센 거 아니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를 다 보고 나서야 내가 너무 이제 그러니까 이 영화의 특성상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떠오른 영화들이 뭐 케빈에 대하여라든가 뭐 아무르도 있고 뭐 아무르도 그렇게 잔인한 영화가 아니지만 그쵸. 결말은 또 충격적이잖아요. 아 나 그 생각난다. 옛날에 우리 과거에 데이비드 핀처 녹음할 때 네. 데이비드 핀처라고 하니까 페페님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다 죽여버리는 언제 죽지? 아 왜 안 죽지? 막 이런 불안해 안 죽으면 왠지 페이스북 친구가 아무도 남지 않았어. 언프렌디드. 어쨌든 아 저는 이제 그 이제 슬슬 우리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페페님이 적어주신 부분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페페님이 뭐라고 써주셨냐면은 네. 이제 영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미자가 애지중지하는 수적 그 얘기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미자는 나비처럼 날아가고 그 자리는 시만 남고 이렇게 흘러가는 서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거가 정말 이 영화를 딱 한 문장으로 만약에 정리를 한다면은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았고 그 말씀하신 이 부분 좀 언급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네. 수첩이나 여러 가지. 그 미자가 늘 들고 다니던 수첩이 되게 그러니까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그쵸. 예쁜 것들을 적고 그 합의를 하는 그 가해자들의 첫 모임이 대책회의가 난 와중에도 밖에 나가서 꽃을 보면서 뭐 피처럼 붉은 꽃 네, 그런 걸 적고 하던 그 수첩이 근데 어쨌든 합의금을 줘야 되고 그 정도 돈을 못 구하고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회장님한테 가서 그 아름다운 메모장에 500만 원이라는 500만 원만 주세요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위해서 처음으로 그때 그 단어를 쓰는데 다른 정도로. 네, 그때 그 미자가 가지고 있었던 온전한 아름다움이 뺏겨지는 순간이고 그때부터 되게 급하게 슉 내려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수첩이 또 안 보여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이 되게 보면 젖고 난 뒤이기도 하고 네, 그게 네. 진짜 눈물 자국처럼 뚝뚝뚝 떨어지는 네. 그 장면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미자만 쓰고 미자만 누리던 그 수첩에 또 회장님이 대화를 위해서 다른 그러니까 다른 타인이 처음으로 그쵸. 뭔가를 남기고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 협박에 대한 것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수첩이 결국 미자 온전히 미자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본인이 갖고 있던 이상에서 갑자기 현실로 넘어와야 되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했었고. 그쵸. 그랬었습니다. 난 제가 얼마 전에 패터슨을 봤는데 아, 네. 공교롭게도 공교롭게 왜 공교롭게 되죠? 서로 저는 다른 시를 쓰니까 거기서 성냥감 얘기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아 정말 아 근데 저는 이건 정말 좀 딴 얘기지만 보면 되게 손글씨를 쓰고 싶게 만들어요. 저 글씨를 워낙 못 써서 손글씨를 아예 안 쓰는데 이거 보면 나도 뭔가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뭔가 이게 떠오르는 단어들을 되게 쓰고 싶어지고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그분 그 저는 필체가 되게 좋았거든요. 어, 네 맞아요. 그 아마 배우님이 쓰셨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연필로 쓱쓱쓱 써서 하는 그 문장들도 너무 좋고 네네. 그 폰트라고 해야 될까요? 필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면서 네. 네. 이건 마지막에 흐르는 아, 네. 이창동 감독이 실제로 쓴 거죠? 이창동 네, 감독님. 이창동 감독이 썼고 그 박기영 가수가 이거를 아네스의 노래라고 음원을 발표를 했었고 아, 진짜요? 아, 진짜. 네, 블루스카이 가슴을 열어 크게 소리쳐 언제적이야 빠빠빠빠빠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 영화가 이 아네스의 노래를 예전에 이창동 감독이 이 시를 썼는데 요거 하나로 출발했다고 해요. 이 시로 네네. 그래서 요게 아마 저는 원작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그러게요. 원작이 결국 감독의 머리에서 나왔던 시여서 좋네요. 네, 요거를 한번 읽고 네.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저희 방송에서 시 읽는 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어시든 읽어드립니다. 네. 제목은 아네스의 노래, 지은이는 이창동입니다. 그곳은 어떤가요? 얼마나 적막하나요? 저녁이면 여전히 노을이 지고 숲으로 가는 새들의 노랫소리 들리나요? 차마 붙이지 못한 편지, 당신이 받아볼 수 있나요? 하지 못한 고백, 전할 수 있나요? 시간은 흐르고 장미는 시들까요? 이제는 작별을 할 시간, 머물고 가는 바람처럼 그림자처럼 오지 않던 약속도 끝내 비밀이었던 사랑도 서러운 내 발목에 입 맞추는 풀잎 하나 나를 따라온 작은 발자국에게도 작별을 할 시간 이제 어둠이 오면 다시 촛불이 켜질까요? 나는 기도합니다. 아무도 눈물은 흘리지 않기를. 내가 얼마나 간절히 사랑했는지 당신이 알아주기를. 여름 한낮의 그 오랜 기다림. 아버지의 얼굴 같은 오래된 골목. 수줍어 돌아앉은 외로운 들국화까지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의 작은 노랫소리에 얼마나 가슴 뛰었는지.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검은 강물을 건너기 전에 내 영혼의 마지막 숨을 다해 나는 꿈꾸기 시작합니다. 어느 햇빛 맑은 아침 깨어나 부신 눈으로 머리맡에선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 네. 근데 이 시를요 쭉 보고 있으면 그 텍스트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시를 보고 있으면 영화에 나왔던 장면들이 이 시 때문에 왜 생겼는지를 좀 알 수 있 있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검은 강물이라던가. 갑자기 시를 평가. 분석하는 이 시의 네. 화자의 심정을 고르시오. 아닌 것을 고르시오. 심상. 이 시에서 새들의 노래가 의미하는 것은. 아니, 근데 네. 이 시의 텍스트보다도 저는 그. 읽어주는 거. 네, 그 배우분의 그. 말투가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뭔가 옛날 서울 사투리라고 요즘 약간 그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나이든 분의 좀 옛날 말투와 그 윤정희 배우분의 목소리가 되게 하이톤에 되게 맞아요. 뭔가 그 톤으로 그 장면에서 그냥 이 목소리로 낭독을 하는 그 자체가 되게 뭔가 세게 왔어요. 처음 볼 때. 맞아요. 또 심지어 당사자는 없고. 아 맞아요. 목소리만 남았는데. 맞아요. 김용택 씨는 읽었으면 진짜 별로였을 것 같아요. 다행히. 아, 전, 그래서, 걱정했어. 나도 약간 걱정했는데. 되게 걱정했어. 아네스의 노래하고 양미자하고 딱 끝나더라고요. 거기서. 진짜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래서 시를 얘기 안 해주나 그랬는데. 맞아요. 조금 한텀 뛰고 한숨 쉬고 시가 읽혀지는데. 역시. 좀 라디오 틀어놓은 느낌도 들지 않았나요? 그 장면에서. 네, 그 라디오. 맞아요. 그렇죠. 네.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마지막에 좀 강렬했어요. 네. 잔잔한 강렬함. 근데 그쵸, 어쨌든 그쵸. 진짜 이런 연출은 아 그쵸. 네, 굉장히 엄청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이런 연출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없죠. 네. 없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 딱 그런 의미에서 이창동 감독 영화에 그러니까 근작은 잘 모르겠는데 미량이나 그 전 작품들은 한 번쯤 보셨으면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시가 또 해외 영화제에서도 많이 수상도 많이 하고 평상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가 확실히 조금 기존의 이창동 영화는 결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네네.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좋아하는 게 있고 약간 저한테는 홍상수의 하하하 같은 영화거든요. 이전과 뭔가 딱 구분이 지어지는 네, 저한테는 좀 그런 이미지가 있고 실제로 그걸 좀 같이 엮은 글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이제 다음 영화에 유아인이 나와도 내가 안 볼 것 같은데 아, 저 유아인은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 일련의 네. 사건들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에 대해서 저희가 네. 이야기를 네.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특히 좀 이런 영화는 사실 한국인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온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제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를 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네. 이런 영화를 보면서 제가 아무리 감명을 받고 엉엉 울고 하더라도 제가 한국이기 때문에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영화는 정말 내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이 온갖 추한 것들을 또 알기 때문에 어떻게 맞아요. 또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예술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네. 해서 네. 이 영화를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방송을 듣고 들으시든 아니면은 저는 이왕이면은 그 전까지만 듣고 이걸 다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없는 걸로. 그렇다면은 이창동의 시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그리고 이거 네이버 다운로드에서 지금 1,000원이에요. 아 1,000원이면은 좋네. 네. 그 1,000원으로 치토스도 못 사는데. 네. 근데 사실 뭐 기분 전환을 하고 싶어서 볼 만한 영화는 아니지만 기분 전환이 되지 확실하게. 기분 전환. 그렇죠. 예. 그죠.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해서 이걸 좀 다운 시키고 싶다. 아유 아주 좋죠. 조증이다. 아, 훌륭해. 그리고 이다희 배우의 예전 모습을 보고 그치. 싶으신 분들은 진짜 등짝을 발로 그 책 그 일본 소설이 있잖아요. 발로 차주고 싶은 등짝이라는 네. 책 그 물론 이제 풍경은 나쁘지만 그러니까 10년도 전에 유행했던 그 책이죠.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제는 준 씨의 네. 짜영업자. 네.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오늘은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왔는데요. 우리 모바일 전문 뭐 해야 되나 봐. 아니, 게임 아닙니다. 아, 게임 아니 게임 아니에요. 네. 요즘은 앱스토어 시대 이런 거 한번 해야 되나 우리도? 요즘은 앱스토어 시대. 이게 뭐 안드로이드에서도 파는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네. 모바일 보부상 준 씨가 준비한 이번 앱은 무엇일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